백이랄까 빙박박 너무 똑똑해 빙박박 Enjoy the show 나 속으로만 세어 대체 1, 2, 3 더 빠짐없는 너를 보면 down 자꾸 이럴 거면 나도 지치지 빠라빠빠 빠라빠 Lucky girl.